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의 저극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